정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목격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격정의 목소리를 터치고 있습니다. 스위스 공산당 대표단 단장은 현대적인 교육 설비들이 급전이 갖춰진 평양 중동학원에서 원아들이 책가방 학용품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것을 나라에서 공급받으며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부모 없는 서름이 있을세라 더욱 내세워주시며 그들이 앞날의 유능한 인재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화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사회 부리사장은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을 돌아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재간둥이들이 나라의 혜택 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가 가해 미래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평양 육아원 애육원을 참관한 라오스 여성동맹 대표단 단원 생파짠 피안 톰마리는 어린이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천품에 감동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 부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조선의 청소년들은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기둥감들로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방문의 나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밝은 내일을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